art. 내 꿈에서 본 예쁜 색깔의 art. 눈이 부셔 brown eyes 같은 것만 맴돌아. 조심스레 내게 다가가. 입 맞추고 몰래 난 도망가. 상상 속 위로 baby 너는 아름다워. Baby baby baby on vacation. 속삭이듯 기분 좋은 question. 하루 종일 play love station. It's a real 꿈한 dream. Hey 반짝이는 you're my star. My star 투명하게 make you mine. 잊어 direction 따라가 check it once check it twice 하지만 잃지 않아 keeping my bright leaves 혹시 뭐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찾아 늦잖아 도착했나 봐 welcome everyone 우리 축하하는 tambourine You're my star.